금요일에 오디오빠 시작해볼까요? 금요일에 오디오빠는 진공관보다 포근하고 A클래스 앰프보다 뜨거운 두 남자의 오디오 이야기를 다루는 전문 오디오 가이드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현정입니다. 네, 이 자리에는 저에게 오디오 이야기 들려주실 오디오계 마에스트로 윤종민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종민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우리 윤 소장님만큼이나 매력적인 또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아마추어 애호가이시지만 열정만큼은 정말 프로 못지않은 우리 남영호 교수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윤 소장님, 남 교수님 이렇게 멋진 두 남자분 모시고 예, 오디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해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처음 이 방송에 나와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런 방송을 듣고 있을까? 네, 저기 밖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10회, 20회 막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를 호언장담을 하시는데 이거 괜히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 오디오라는 게 사실은 오디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네. 원래 음악을 듣기 위한 수단인데 네. 그 수단에 같이 변질돼서 오디오가 나오면서 네. 그 변질된 것에 의한 엄청나게 많은 그 아이템 파생,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그 찾다 보면요 밤새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면 네.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들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정말 재밌나요? 여자가 들어도 재밌나요? 특히 여자들이 들어야 돼요. 아 정말요? 남자들은 이 방송 못 듣게 말려야 돼요. 아 왜죠? 왜 남자들은 못 듣게 말려야 되죠? 속속들이 비밀이 다 새나가니까. 아 남자들만의 오디오 하는 사람들의 네. 그 비밀이 있어요. 아 여자들은 살짝 몰라야 되는 비밀인가요? 당연히. 잘 알겠습니다. 아, 남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트북으로 음악을 듣다가 네. 당시에 이제 도시바에서 나온 가장 비싼 노트북이어서 그 노트북 컴퓨터에 있는 스피커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맛이 가서 바꾸는 과정에서 네. 새로 그 들인 노트북 컴퓨터가 음악을 들을 수준이 못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그럴 바야 뭐 중고로라도 싸게 한번 오디오 한번 들어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아 얼마나 되셨죠 그러면? 사실은 그 옛날에 20년쯤 전에 네. 관심을 가지고 몇 개 사본 적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직장 다니고 뭐 유학 가고 그러느라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부터 한 10년, 8년, 9년쯤 전에 다시 관심을 네네. 가지게 됐습니다. 아,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굉장한 애호가신데 지금 집에 음반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소장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윤 소장님 앞에서 음반 네. 어마어마하게 소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면은 네. 나중에 혼나고요. 그 정도 아니고요. 그냥 네. 뭐 대충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열정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때도 잠시 있었지만 네네. 요즘은 너무 많이 게을러져가지고 네. 대충 듣고 대충 살아요. 저는 사실은. 아 이게 많이 좀 부지런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의 생각은 다른 모든 취미도 그렇겠지만 네. 이제 오디오도 취미로서는 일정한 시간은 일정한 시기는 정말 열심히 네. 공부하고 고민하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물어보고 배우고 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예, 그럼 앞으로 얼마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조금 간단하게라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예. 그렇죠. 이제 오디오를 우리 남 교수님도 이제 좋아하는 계기가 언젠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소리를 듣고 싶다. 다른 말로 하면 소리가 마렵다. 소리가 마렵다. 조금 이상하지만 하여튼 소리가 네. 마려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도저히 참지 못하는 네네. 마치 신내림이라고 할까? 흔히 말하는 뭐 우리가 지름신이라는 그 신이 내리기도 하고요. 네네. 또는 그 오디오에 음악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네. 그것을 이제 참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그럴 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행착오가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뭐 좋은 기계 있다가 뭐 나쁜 기계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 없어갖고 네. 음악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하시면 어떤 기계들이 어떤 장르에서 어떻게 좋은 소리가 나고 네. 또 돈을 많이 들여야만 좋은 기계냐 그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그럼 싸구려 기계 사는 것이 이득이겠네요 그것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가장 적절하고 네.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과 자기들이 좋아하는 소리 그런 것들 다 맞춰서 네. 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아.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도 이제 계속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듣다가 네. 뭐 오디오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네. 결국은 평생 오디오 속에서 묻혀 살다 보니까 뭐 이런 기회에 제 경험을 다 오픈해 보면 네. 서로 같이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아, 다 털어놓으실 건가요? 그건 모르죠. 아 그리고 네. 제가 참 아까 그 윤종민 소장님 소개 말씀 해주셨는데 네.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윤종민 소장님 네. 네네 이게 소장님께서 이제 잠시 그 세업에 바쁘신 관계로 네. 평론을 전에 한동안 오랫동안 쓰시다가 네. 잠시 멈추셔가지고 어디서 쓰셨죠? 뭐 제가 알기로는 여러 잡지를 두루 거치면서 많이 쓰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또 단순히 평론만 하셨던 것도 아니고 네네. 또 직접 오디오를 설계하고 제작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 저로서는 네네.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고 네. 나중에 이제 우리 끝나고 밥 먹으면서 또 몇 가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할 거고 네. 뭐 하여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윤종민 그 소장님의 오디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네. 듣는 분들한테는 여러모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런 분이셨나요? 네. 아, 쑥스러워, 제가 쑥스러워. 불합해서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자 이렇게 멋진 두 남자분들과 두 오빠들과 예, 시작되는 오디오 이야기 흥미진진하게 끝까지 함께 가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디오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오디오가 네. 무엇을 가리키는지 네네. 윤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오디오를 한다 오디오란 무엇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잠깐 언급된 대로 오디오는, 무엇으로 구성됐다 오디오는 그렇죠 이제 뭐 구성이라는 게 소스가 있고 그걸 재생하는 기계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스라고 하는 건 이제 CDP나 또 요즘은 턴테이블이나 네. 또 요즘은 나오는 그 디지털로 음악을 재생하는 기기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광의로 보면 이제 음악을 소스로 볼 수 있겠죠. 네, 예. 음악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오디오 시스템이 네. 오디오 재생도 있지만 또 라이브 하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 소스라는 개념에 대한 광의와 협의가 있는데 우리는 아. 협의로 보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재생 음악을 재현하는 기계 예로 이제 쓸 수 있는 그 소스 기계가 있고 그걸 재현해 주는 기계 그리고 거기에 또 정말 중요한 게 음향 공간이에요. 네. 그 아무리 시스템을 좋은 걸 갖다 놔도 그 뭐 예를 들어서 언덕 위에서 바람 부는 데서 음악을 들어버리면 네. 그건 엉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시스템만큼이나 시스템은 50% 네. 나머지 50%는 그 음향 리스닝 룸의 음향 공간.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공간에 50%. 맞는 또 시스템이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공간하고 시스템은 정말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샵에 네. 오디오 사러 가면 소리가 좋아요. 그런데 네. 그걸 집에 싹 들고 오면 실망. 맞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듣는 공간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아. 그 이제 그 샵에서 주인들이 뭐 장난질하는 게 아니고, 네, 네. 그 자기들은 쉽게 말해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네. 그냥 새 옷만 입는다고 아, 기분이 네. 좋아지진 않는다는 네, 네. 그런 비유가 조금 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저기 아까 CDP나 이런 어떻게 재생한 기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앰프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앰프에서 커지게 된 소리가 이제 네. 직접 우리 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나오는 스피커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 재생기기, 앰프, 네. 스피커 이렇게 될 텐데 또 그 내부에서 또 갈라진 게 많겠죠. 네, 네. 그래서 오디오라고 하는 것은 이 기기로만 따지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소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또 이런 기기 못지않게 공간이 또 아주 아,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를 저희가 그 공간에 맞는 시스템, 스피커 크기, 네. 예, 앰프의 출력, 네. 그다음에 좋아하는 그 음악의 장르에 따라서 그것을 우연한 게 쉽게 말해서 이게 오디오 기기는 가전 제품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그 문화 상품이기 때문에 가정 세탁기는 빨래 집어넣고 단추 눌러서 깨끗하게 빨리기만 하면 돼요. 아, 내가 LG를 사건 간단하진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게 남자들의 속성이에요. 네. 그래서 뭐 LG건 삼성이건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옆집에서 또는 집사람이 사다 놓더라도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뭐 빨면 되거든요. 네. 그렇지 남자들의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오디오는 음악을 듣고 귀로 들어서 가슴과 연결되는 즉 내가 몸으로 들어와서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싫은 소리, 싫은 상표, 싫은 노래는 듣기가 싫어요. 자기 몸에서 자기 몸에는 나는 소중하니까 나쁜 것들은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귀에서. 그래서 감동이라든지 이게 전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오디오 기계들이 이 약간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바이러스처럼 우리 몸에다가 독을 줄 수도 있고 뭐 기쁨을 줄 수도 있겠죠. 네. 들을수록 정말 보통 분들이 아니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대답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굉장히 머리가 아파오고 있거든요. 자,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정말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될지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오디오빠. 자, 하나씩 이야기를 그럼 풀어가 볼까요? 자, 먼저 저는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굉장히 오디오에 열망. 사실은 오디오 매니아들 중에 여자는 없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남자들이 이렇게 더 열망하는 이유, 윤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여자들 없는 거 정말 사실인 거 맞나요?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는 그 실제로 시장에서 여자분들이 지나다니는 걸 못 봤기 때문에 혹시 제가 제 정보가 틀릴 수도 있다. 아, 네네. 근데 저랑 의견이 같으시니까 뭐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집사람도 오디오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데 기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네. 바꿔오면 좋아하는데. 아, 바꿔오면 좋아는 하시나요? 왜냐면 새로운 디자인, 예쁜 거, 마크 레빈슨, 뭐 맥킨토시 같은 거는 좋아해요. 네네. 그럼 디자인이 나쁜 걸로 바꾸면 안 좋아하시겠네요? 아이고, 그 당장이야 당장. 소리보다도 디자인인가요? 소리보다 디자인이에요. 네. 물론 소리도 이제 예민하게 훈련 받으면 설명해 주면 하는데 여자들은 일단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자리를 못 따래요. 100% 공감합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디오가 우리가 오디오에 탐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악도 듣는 거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소유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남자들의 소유욕은 여자보다 강하냐? 여자들도 질투심에서는 남자 못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 저도 골똘히 생각해 보다가 어느 날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걸 봤어요. 어느 주차는 왔다 갔다 계속 주차하는데 저걸 왜 주차를 못할까 보니까 여자분이야. 여자분에 대한 비하 발언 아니고요. 네네. 주로 여자분들이 주차할 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저희 딸도 그렇고 다들. 그래서 왜 그걸 못하느냐 했더니 참 힘들다고 해요. 남자들은 딱 보고 주차를 금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좌뇌와 우뇌의 문제. 그래서 이제 좌뇌의 논리적인 문제, 우뇌의 감성적인 문제. 그래서 여자들은 음악 들으면서 전화도 하고 밥도 먹고 뭘 짚으러 하지만 남자들은 한 가지밖에 못한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식으로 오디오에 빠져들면 오디오에만 열심히 빠져들게 돼 있고 그리고 어떤 논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비교에 대한 것이 강해요. 소유에 대한 것보다는 어떤 투쟁심 구역에서의 그 자기의 어떤 그 파워감을 과시하려는 것이 좀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이라고 하는 그 오디오를 자기는 좀 더 그 확실하게 자기 관리하에 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관리하에 둔다는 관리라는 의미가 바로 소리의 차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계에 바뀌면서 오는 감촉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좌뇌가 강한 사람들 즉 남자들의 어떤 그것이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자들은 제가 어디 칼럼을 쓰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 내용을 스펙을 짰고 뭐 공식을 찾아서 이렇게 이래서 기계가 좋다는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여자들은 그 페이지에 넘어가고 서두 안녕하십니까 이래서 이 손에 소중히 썼습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사진만 보고 넘겨요. 근데 남자들은 앞에 뒤에 다 안 보고 그 스펙만 열심히 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걸 남자분들이 그 스펙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되면서도 또 여자분들이 앞뒤만 본다거나 이미지만 본다는 데서는 사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살짝 마음이 언짢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남 교수님 지원 사격 좀 해주시죠. 현실적으로 왜 그 한국에서 여자들이 그 어떤 이공계 쪽 그 어쨌거나 그 오디오가 전자제품, 뭐 기제품도 있지만은 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수학이나 물리학적인 또 공식도 많이 나오고 또 이해해야 될 여러 가지 지식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좀 멀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원사격은 안 교수님이 해주시는군요. 어? 네. 남자거든요. 예, 이게 지원사격인 거라고 한 건데 아니었나요? 아니었나요? 결국은 남자. 예, 지원사격을 했는데 아군에게 아군한테 맞았네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제 그 전공이 인류학이시잖아요. 네. 인류학이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제가 뻔데기는 아니지만 주름 잡고 싶진 않지만 잠시 언급하면 누가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제가 이제 그 오디오를 들으면 음악을 감상하지 않고 이 음악에서 뭔가 실수를 찾아내기 위한 그걸 계속 노리고 있어요. 네네. 왜 너는 음악을 안 듣고 뭘 자꾸 찾느니? 그랬더니 이걸 찾아야 깨끗한 소리를 들을 거 아니야. 아, 깨끗한 소리라고 그래서 연주자가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이거 내 소리에서는 제로 디펙트를 찾겠다. 디펙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로 디펙트 주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면 이것이 사냥꾼의 사냥꾼의 DNA의 잔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좀 요즘 TV를 보면 이제 아마존 강에 그 벌거벗고 사는 그 토인들이 이 숲속으로 나무 하나 들고 와서 며칠 동안 사냥을 해오는데 그 안에 무슨 동물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나가서 일단 뛰어나가서 사냥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이 오디오도 남자들은 그 꼭 남자들하기보다는 그 사냥 기질이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남에 들지 않는 것 또는 남들은 못 찾지 못하는 것을 자기는 찾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강해요. 아, 그렇다면은 오디오에 빠진다는 거는 음악이 정말 고프고 음악이 마려운 뭐 이런 것보다는 기계에 빠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는 제발 좀 소리 사냥꾼에서 벗어나고 싶다. 소리 사냥꾼이요. 제로 디펙트라고도 아니 그 디펙트 헌터라고 그래요. 그 결점 사냥꾼에서 이제 벗어나고 말씀 잘못했네. 소리를 듣고 싶지. 결점을 더 이상 찾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그럼 그만해 하질 못해요. 그리고 새로운 기계를 한 3개월 듣게 되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럼 그 좋던 소리들이 나쁜 소리들이 다시 들리기 시작해요.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다 필터링되고 나쁜 소리만. 그리고 게다가 또 옆집에 누가 잠깐 들으러 와 갔다 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집사람이 특히 당신은 그렇게 애끼고 애지중지하고 하던 기계를 하루아침에 내놓으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느냐. 아, 그 기간이 약간 실증이 나거나 이제 결점이 보이는 기간이 한 3개월인가요 보통? 빠르면 보름 길면 6개월 그 이유는 참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 친구의 경우에는 저기 일산 사는 살았는데 일산에서 대구까지 한밤중에 차 타고 와가지고 싫고 와가지고 갖고 싶은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들어봤더니 아니어가지고 듣자마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팔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목포로 또 갔다가 수산물 해왔는데 여자가 못생겼어. 그럼 어떡할까? 옆집에 도로 갖다 줄 거야? 어머나. 그래서 이제 꼴보기가 싫은 거죠.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버와도 자기 소리가 마음에 안 들면 같이 사는 남편이 그런 사람이면 정말 저는 너무너무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남편이 귀여워요. 왜 딴짓 안 하고 오디오만 하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경우에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기계를 내놓고 그 나쁜 소리가 나서 기계를 내놓고 새로운 기계를 들여오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익숙해지고 3개월 있다가 그렇게 사랑하던 기계를 내놓을 때 당신 그 겁난 사람이야. 우리 애들하고 나까지 그렇게 버릴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농담 처럼 하지만 저희들의 불문율 저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그 뭐 이건희 회장도 그랬지만 뭐 옛날부터 쓰던 말이에요. 그래서 처자식은 건들지 않는다 우리. 다 바꾼다. 네, 윤 소장님 사모님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 근데 이제 그렇게 네. 바꿈질하는 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네, 네. 또 뭐 그걸 통해서 또 얻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어휴, 많이 있죠. 시행착오도 물론 많고 그렇지만. 아, 이거 제가 또 얘기해서 뭐한데요. 제가 네. 네, 제가 대학교 때 네. 그 전자과 전자공학을 전공했으니까 아버지한테 오실로스코프라는 파형 측정기가 사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는데 네. 이게 없으면 안 된다 하고 아버지한테 때를 쳐서 오실로스코프를 그때 아버지 한 달치 월급을 빼다가 샀어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실험 몇 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것저것 재미놀다가 제가 그 앰프에다 달아놓고 음악 나오는 파형을 보면서 즐겼어요. 네. 그게 상당히 도움을 줘요. 아, 어떤 음악은 어떤 상태로 되는구나. 스코어 보면서 스코프 보면서 하면 좀 더 논리적으로 이제 네,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네. 제가 그때 대학교 때는 이제 시스템이 제가 청계천에서 조립한 제품 스피커도 3미 스피커로 조립해서 네. 나름대로 나의 own 시스템이에요. 네. 내 방에 있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인데 쌍쌍이 울기엔 3번을 자주 들어요. 그런데 네. 어느 날 음악을 듣다가 스코프를 보니까 스코프에 파형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귀로 안 들려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자세히 들었더니 그 파이프 올게 30Hz가 붕하고 네. 조용하게 나오는 거야. 네. 그게 스코프로는 다 보이는데 네네. 스피커로는 안 들리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좋은 시스템을 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요즘은 들으면 네. 그 소리가 아주 깊으면 저 옆집에서 나는 무음이 깔리니까 음악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곡가가 제대로 스코어에다 담은 모든 정보량을 네. 다 재생해 줘야만이 그 시스템은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데 그 나쁜 소리 좋은 소리 찾아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초기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국내 브랜드 중에 좀 저가형이라든지 또 잘못 산 기계들은 네. 그런 소리들이 안 들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뭐 시벨리우스가 특히 좀 약간 어둡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음악을 듣는데 밑에 쭉 깔려 있는 그 콘트라베이스의 상당히 단조와 네네. 단조면서 그 불안한 그 스케일이 진행되는데 네. 그걸 못 들어요. 그럼 이게 위에서 잔잔하게 흐르는 잔잔한 그런 평화로움밖에 못 느끼거든요. 네. 근데 그 음악은 잘 평화로운 게 아니라 네네. 그 예고편이거든요. 네. 아주 비극의 예고편인데 네. 시스템이 후지거나 미니콤프로 들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네. 좋은 시스템으로 좀 이렇게 정성 들여서 네. 좀 아까 공간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네. 공간에 적절한 시스템을 들으면은 좀 네. 우리가 작곡가의 의도를 네. 그 충분히 반영하면서 좀 제대로 네. 음악을 잘 즐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는 네. 그렇게 좋은 시스템만 들으면 얼마나 건전하고 좋겠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네. 잘 들리는데도 네. 그냥 그 트집 잡고 옆집 사람 상처 주고 자기 상처 받고 그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네. 그 계속 그 기회를 받고 되는 네. 그런 것들이 또 문제는 되죠.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네. 제가 약간 한마디 더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해도 네. 그 이렇게 자신의 형편에 맞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이렇게 좀 바꿔보는 것은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또 또 네. 쇼핑 죽이죠. 예.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네. 이렇게 액수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게 좀 살 때 구입할 때 좀 신경 써서 네. 구입하고. 또 팔 때 적당하게 선을 팔면은 그 감가상각을 생각하면은 네. 그 좀 괜찮은 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이렇게 오디오를 사시는 분들이 절대 이곳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좋은 걸 또 구비하고 있다가 다른 걸로 바꿀 때 이건 또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기도 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재테크는 아마 빈티지 오디오는 혹시 재테크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저는 뭐 무식해서 네네. 제가 할 수 있는 예? 잘 알고 보면 네. 그 남편들의 그 아까 비밀 중에 하나예요. 아, 재테크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것이 재테크라는 예.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빈티지를 사갖고 네. 특정 부품들이 이제 값이 오르게 되면 네. 산 때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네. 팔 수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이걸 팔고 그 오디오계를 떠나면 네. 이직이지만 결국 오른 기계를 다른 기계를 또 사요. 올라타. 네네네. 결국은 또 그게 떨어지고. 아, 그래서 그건 허울 좋은 일종의 변명인가요? 이만 방송을 들으시는 여자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네. 어, 흔히 말하는 오디오 사면서 가게도 아닌데 내가 오디오 즐기면서 돈이 네. 남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일단은 의심하세요. 두들겨 패세요. 네, 지금 진실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는. 예, 제가 현장입니다. 가본 집에서는 제가 이제 아는 그 지인이 네. 이제 오디오를 좀 시작하겠다고. 네. 저도 이제 그 친구는 그 전까지는 헤드폰으로만 듣다가 아, 예. 좀 제대로 된 음악을 듣고 싶다라고 네. 사실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아닌데 네. 해서 이제 어느 집에 같이 이제 오디오 사러 가는데 동호인 집에 같이 갔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거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광화문에 있는 모 오피스텔에 사시던데 네. 그 집에 가면은 방에 발을 들어놓기 힘들거든요. 네. 열몇 조의 시스템이 있어서 다 연결을 할 수가 없죠. 너무 많으니까. 아. 복층이었는데 위에도 물론 그렇고 몇 존지를 셀 수가 없는. 아니 광화문에 있는 그냥 오피스텔이면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 20평은 넘었던 것 같은데 아. 거기서 발릴 틈이 없는. 네. 그 침대로 가는 길만 뚫어놨고요. 아, 나머지는 그분은 아, 침대로 가는 길이 있다는 그분은 건 침대 난네, 침대가 있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침대에서 주무신다는 어느 집은 스피커 위에 침대를 놔요.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들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빈티지 오디오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요. 빈티지 오디오는 뭐죠? 많이 들으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 빈티지 오디오라는 게 이제 그 우리가 빈티지라는 게 이제 네. 와인에서 나오는 그 유래되는 단어이겠죠. 네. 뭐 미술품이나 와인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오래되고 네. 오래되고 이제 소리가 괜찮다고 말하면서 재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아,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조건이 합류가 되면 네. 그걸 빈티지 오디오 대접을 받아요. 아. 근데 단순히 나이만 들었다고 노. 네. 소리만 좋다고 노. 예. 보존 가치가 있고. 희소성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요새 LP 중에 요새 변진섭 LP는 3,000원에 네. 그냥 발에 채예요. 근데 뭐 네. 김추자 거는 뭐 5만 원, 김정민은 10만 원, 50만 원씩 합니다. 네, 네, 네. 왜? 수량 때문에. 아, 그러니까 수량도 희소성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만든 적당한 수량의 네. 좋은 소리. 아. 그리고 상태가 좋아야지만 빈티지다. 네, 네, 네. 그래서 어디서 빈티지 오디오예요. 60년 된 건데 네. 쓰레기통에서 나온 목도 옥슨 기계들은 네. 안 쳐주죠. 아, 예. 그리고 거꾸로 말해서 앞으로 그 이제 옛날에 나오고 소리도 좋고 네. 그리고 수량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싼 네. 이제 그런 오디오도 좀 소개를 좀 시켜주실 수 있겠네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우리가 오디오를 제대로 만들었던 시절이 1980년 이전이에요. 아. 80년 앞에 팔자 붙은 다음부터는 네. 오디오들이 이제 그 수량으로 붙으면서 가격 경쟁이 붙고 그래서 이제 조금 10년 이상 된 오디오 중에 재성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기에 힘든 오디오들이 상당수. 네. 그럼 60년대, 50년대 나온 물건들은 오히려 오래됐어도 또 그렇죠. 제대로 만들어서 아. 또 지금까지. 그 흔한 말로 저는 이제 그 80년도부터 국내 인켈이라는 오디오 회사에서 개발부에서 근무하면서 30년을 근무했는데 네. 라인에 가보면 이제 쫙 그 초기에 그 라인에서 조립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들 조립하고 있는데. 그 60년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마란스라든지 맥킨토시의 예, 예. 라인 공장에 가보면 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미니멈 학사고 다 PhD야. 네. PhD가 라인에서 조립을 해요. 네, 네. 하루에 두 대만 만들면 돼. 예, 예. 그런 오디오하고 네. 하루에 1200대를 한 라인에서 끄집어내갖고 네. 수량을 맞춰야 되는 오디오하고는 만드는 그 컨셉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그 좀 한 명 한 대 두 대 하루에 뭐 세 대 네 대 이렇게 만드는 이런 거는 일종의 작품에 가까운 당신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당신은 50년대 초반만 해도 오디오가 최첨단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IT가 어떻고 저쩌고 하지만 네. 80년대 제가 80년대 인켈 다닐 때 인켈 오디오 하면요. 네. 삼성전자는 선풍기밖에 안 했고 라디오 만들고 텔레비 만들 때 네. 우리는 네. 오디오 한다고 그래갖고 동창회 가면요. 삼성 애들이 인켈 밑에 깔렸어요. 교수님도 네. 딱 인사하면서 명함 보고 저 삼성 어디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인켈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서 올킬 되는 뭐라고 말, 네. 한마디로 네네. 싸게 살 수 있지 그 얘기를 하세요 교수님. 네네. 그러면 나머지 동기들은 파삭 그랬던 시절이었었죠. 네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서요. 남자들이 오디오에 빠지는 나이가 보통 몇 세 정도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남자라고 얘기해서 뭐 특히 자꾸 이제 남자여자 편견 느끼는 좀 죄송합니다만 네. 일단 오디오 빠지는 나이라는 것이 네. 이제 광의의 오디오와 셔브의 오디오가 있죠. 네. 내가 음악을 좋아하게 되는 나이가 언제냐라는 것을 오디오에 빠지는 것으로 볼 것인가 네. 또는 오디오 기기에 빠지는 것을 네. 볼 것이냐 할 때 저는 약간 후자 쪽을 여쭤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후자라고 하신다 그러면 오디오는 네. 돈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경제력 가지려면 나이가 30은 넘어야 되기 시작하고요. 네. 그리고 30 넘어가면 또 하필이면 또 결혼을 해가야 되고 경제권을 또 부인한테 뺏기게 되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네. 자기 돈으로 네. 오디오를 사는 것을 오디오에 빠진다고 할 수 있어요. 아, 예. 그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18살 때 네. 고등학교 때 음악에 푹 빠졌을 때 네. 듣는 기는 저는 그때는 제가 청계천에서 조립하는 기계였지만 네, 네. 친구는 맥킨토시를 들고 네. JBL을 들고 아주 자랑을 해요. 네. 친의 아버지 기계로. 아, 예. 그러니까 나는 왜 우리 아버지는 오디오를 안 할까? 네. 그게 좀 불만이었지만 네. 결국은 그 친구는 오디오를 한 것이 언제냐고 얘기하면 그 친구도 자기 돈으로 오디오를 산 게 오디오 아, 한 거라라고 네. 정의를 합시다. 네네. 그렇다면 나이 30은 넘고 네. 직장을 가지면서 조금 관심이 있을 때 예. 돈을 투자할 수 있을 때가 오디오 시작하는 나이다. 아, 그렇다면 뭐 이 방송은 뭐 30금 방송이 되나요? 아. 아무래도 이제 30세를 넘어서 온 30대에 이제 접어들고 오디오에 관심이 있고 좀 귀가 열리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20대에도 네. 이제 그 자기 디지털 각종 디지털 기기로 자기가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요즘 또 네. 휴대성이 좋은 네. 기기로 움직이면서 듣기도 하기 때문에. 네. 요즘엔 약간 그런 개념이 좀 달라진 면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음악을 아까 이제 오디오라는 게 음악을 좀 제대로 좀 느끼기 위한 것이라면은 네. 그런 기기로만 음악을 접해서 또 그런 기기로만 들은 것이 음악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네. 약간 슬픈 면도 있거든요. 네. 예, 좋은 지적이세요. 그래서 최근에 언제 그 오디오 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즘 사람들이 네. 하도 그 MP3나 그 워크맨에 관련된 그런 소스로 음악을 듣기 때문에 네. 아예 녹음도 여기 뭉쳐서 내보내고 네. 데이터를 많이 빼버린다. 네, 네. 그래서 그 좋은 재료를 들려줬어요. 오리지널로 녹음한 그 손실 없는 원본 파일하고 네. 그 실제로 이제 음반으로 MP3로서 이제 음반 시장에서 음반이 아니라 그백 로드 받는 그 멜론이라든지 그런 시장에서 듣는 걸 두 개를 비교해 주는데 네. 그 음악이 전혀 달라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소녀시대 같은 걸 들었는데 네. 뭐 그냥 큰 좋은 시스템으로 들으면 네. 뭉개지죠. 그냥 저음도 뭉개지고 고음도 아. 시끄럽죠. 그래요. 네네네. 근데 이걸 오리지널 처음 네. 라이브로 듣는 거면 쨍쨍거리고 땡땡구리 잘 놀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음원 시장에다 올려버리면 네. 듣는 애들이 못 들어요. 아. 헤드폰으로 힘이 안 나거든. 네네. 쿵쿵쿵 때리면서 사오정을 만들어주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남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요즘의 오디오가 그것도 오디오 범죄 늘 것이냐. 그렇죠. 잘못하면 그것이 결국은 상품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니까 네네. 상품성 때문에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음악성 음악을 듣는 클래식을 위주로 듣는 것을 꼭 오디오로 할 것인가. 네. 아니면 그 헤드폰이라든지 워크맨에 관련된 그런 것도 음악에 넣을 것이냐. 네.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정의는 달라지겠죠. 네. 그 요즘은 또 이제 CD라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음악을 들을 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제가 최근 요즘은 그렇지만 한 몇 년 전에 CD를 좀 샀을 때에는 일단은 앰프에 CDP에 넣고서 앰프의 볼륨을 2를 못 넘기겠거든요. 하도 개인 네. 높게 녹음을 한 데다가 그리고 소리가 다 뭉개져가지고 네네. 차라리 이런 건 오히려 MP3를 들으면 낫겠다. 아, 이게 너무 좀 요즘 엉망으로 녹음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대시대에 맞게 어느 기계로 들어야 되는가도 있겠네요. 예, 제가 92년도인가 3년도인가 서태지가 그때 네. 그 한창 그 그쵸,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 시스템 하나를 저 괜찮은 걸 바꿔서 서태지를 저도 좋아했으니까 네. 딱 듣는데 아, 서태지를 좋아하셨어요. 아, 그때 네. 이제 여러 가지 소스를 좋아하니까 네, 네. 이제 듣는데 서태지는 완전히 컴퓨터 네. 맥킨토시로 컴퓨터 음악이에요. 그렇죠. 반주가 100% 네. 드럼부터 근데 이제 정말 못 듣겠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아 요거는 네, 네. TV 네. 4인치 스피커로 TV 방송용으로 만든 소스야. 네네. TV로 들으면 그렇게 라이브한데 아~ 이걸 딱 CD 달고 들어놓으면 네. 엉망. 근데 포터블 CD 달으면 또 잘나. 아~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내가 판매하는 곳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설계했으니까 서태지는 상당히 네네. 그 판은 시대를 앞서간 판이죠. 근데 요즘은 다 그렇게 하는데 20년 지났으니까 아~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적당히 만드는 거 녹음 적당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네네. 저희도 팟캐스트 녹음만 하는 것도 적당히 녹음할 수도 있지만 네. 또 이렇게 시스템이 좋아지면 소리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지금 소리 괜찮은가요? 네.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다 풀어내면 안 되는 게요. 제가 이렇게 목차를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또 아날로그 사운드와 디지털 사운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가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그날을 위해서 좀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은 약간 남겨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30대가 지나서 네네. 그 오디오를 아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제 네. 그것을 기준으로 때 이제 하나의 표현은 이제 경제력에 의해서 기회를 살 수 있는 나이를 그렇게 본 것이고 네네. 남 교수님이 그것도 아니고 조그만 그 그런 걸로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럴 때 문제점을 저희가 잠깐 얘기했는데 네네. 이제 남자들의 그 신체적 구조가 네네. 30대가 가장 좋아요. 네. 여자도 이제 30대면 다 좋겠죠. 근데 이제 남자들은 30대가 지나면서 네. 고욕 부분이 살살 떨어집니다. 아,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안 그래도 이걸 좀 조사를 해왔는데 제 윤 소장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블로그를 살짝 염탐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디오는 남자 어른들의 장난감이라고 한다. 오디오는 귀를 통해 듣게 되는데 알고 보면 남자들의 귀는 30세 이후 마구마구 레벨이 떨어진다. 청력이 점점 감퇴된다는 얘기 같아요. 자, 소장님 표정이 되게 경연적인 표정이 됐네요. 그러나 제대로 듣지도 못하면서 아, 자 그렇다면 오디오 매니아는 보통 이제 30세 이후의 남자들인데 여자 50세 청각 기능을 남자 30세가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든요. 음흠. 남자들이 30세부터 이렇게 청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청력이라기보다는 네. 고역에 대한 민감도가 이렇게 낮아져요. 고역에 대한 민감도가요. 고역이라 예. 하면 이제 우리가 음악을 듣는데 음악의 모든 주파수 성분은 4kHz. 4kHz라고 그러면 피아노 맨 끝판 정보가 3.8kHz니까 아. 피아노 건반 맨 위에 있는 걸 때리는 것보다 더 높은 소리는 없습니다. 자연스레 존재하는 그 존재하는 것은 다 하모닉스예요. 네네. 하모닉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 음이 뭉쳐서 이렇게 4kHz 이상의 하모닉스를 내면서 네. 약간의 필링을 바꾸게 주게 네네. 되는데 이 하모닉스 부분에서의 어떤 그 소리의 감도가 남자들은 점점 낮아지는 거죠. 아, 고음역대에 대한 감도가 낮아지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스피커를 보고 아, 재생 주파수 대역이 20Hz에서 20kHz입니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가청 주파수 대역이 20Hz에서 22만 Hz까지다라는 것을 네. 기준으로 설계를 한 것이죠. 네.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네. 20kHz라고 해서 그걸 다 풀필할 수는 없어요. 아. 그리고 나이가 네. 들거나 또는 요즘 같이 4,5종처럼 헤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청력이 엄청 나빠져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농촌에서 귀를 농촌이라는 것은 이제 조용한 목가적인 네. 환경에서 네. 사시는 분들은 귀가 좀 덜 발달돼요. 아, 예. 덜 퇴화돼요? 발달돼요? 덜 발달되죠. 아. 덜 발달돼요? 네, 발달이 안 됩니다. 눈도 안 쓰면 발달 안 되듯이 그 아, 저 예, 어렸을 때 새로운 사실이네요. 예. 어렸을 때부터 자꾸 소리를 들어야만이 소리가 발달되기 때문에 아, 예, 예. 흔히 말하는 우리 청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음을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애들은 대학교 가서 쉽게 하는데 군대 아. 예, 다니는 친구들이 청음을 나중에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귀도 농촌에서 자란 분들은 한 8kg 이상은 못 듣죠. 아, 그래서 이제 예. 우리가 그 주파수를 잘 듣고 그렇다고 농촌에 사시는 아니면 조용한 분에 사시는 분들이 귀멍멍이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음악을 못 듣냐 그건 아니고 그렇죠. 어, 예. 기본적인 음악은 다 캐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리적인 어떤 상태에서 여성보다 남성들의 에, 네. 그 물질적 어떤 캐릭터 특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에,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고음이 안 들리는데 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그럼 고음이 더 안 들리기 때문에 고음을 더 보완하는 스피커를 찾게 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아 예. 자기가 고음이 안 들리면 고음을 피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예. 이제 고음이 안 들리면 고음을 피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티지 오디오, 네. 옛날에 나온 오디오들은 주파수가 이렇게 중역대역, 네. 극장에서 만든 스피커들이 많기 때문에 중역대역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프렌들리하게 느껴지고 아, 예, 예. 빈티지 오디오를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50대, 60대가 되면 새로운 기계, 그 하이엔드 기계를 틀어내면 네, 네. 좀 괴로워요. 그런데 아. 빈티지 오디오를 탁 틀어주면 상당히 편안하죠. 그런데 네. 그거를 젊은 친구한테 딱 틀어주면 네. 빈티지 오디오를 틀어주면 답답하죠. 아. 짱짱구리 나는 소리를 시원하다고 하는데 네네.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이 부담이 돼요. 아. 흔한 말로 뭐 눈이 잘 안 보이시면 농구 안 와요. 네. 심장이 약하면 수영 안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약한 부분은 피하게 되는 아. 그래서 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오의 매니어들은 50대, 60대가 상당히 많은 그 네네. 네, 이쯤에서도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아 그러면은 돈이 일단 많이 준비되면 좋은 오디오를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싼 오디오는 좋은 오디오 이렇게 비례하는 건가요? 벌써 질문하는 내용에 네. 그게 아닐 것이다라는 느낌이 아, 들어요. 네. 어, 대단하십니다.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디오라는 게 가격이 네. 그저 그 소리를 위해서 100% 돈이 들어간다면 네. 비싼 오디오는 당연히 좋은 소리가 나는 것이 맞겠죠. 네. 하물며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선호도가 틀려요. 네. 게다가 음악도 틀리고 장르도 틀리고 네. 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취하고자 하는 소리에 가장 적합된 소리 네. 그중에서 최고를 고른다 그러면 가격,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네. 그 가격 비싼 오디오라는 그 컨셉이 사실은 우리가 오디오의 개념에서 네. 어, 소리의 부분은 40%밖에 안 되고 네. 디자인이 30% 그 만듦새가 30%이기 때문에 실제 네. 60%는 소리 외적인 면에 투자됩니다. 네네. 게다가 물론 그 제작자의 그 마진도 있고 뭐 광고비도 많이 나가겠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에, 정말 좋은 오디오가 어, 비싸다라고는 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말 좋은 오디오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내는 오디오가 좋은 오디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 만듦새라고 하는 건 뭐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디자인은 30%, 만듦새 30%. 아, 예. 즉 만듦새라고 하면 기계적인 구조라든지 아, 예. 강성 구조, 예. 또 외부의 어떤 내구성도 있을 것이고 아, 내구성에 예. 대한 문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이엔드는 첫 번째 구매자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네. 두 번째 중고를 사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다는 설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중고를 살 때 한 10년 쓴 기계를 중고로 팔 때 그 기계를 사는 사람이 네. 와 정말 좋아 어, 예. 한다면 정말 좋은 기계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연 설명 약간 해보면은 네. 두 번째 구매자를 위해서 만든 말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네. 그 첫 번째 산 사람이 10년 동안 잘 듣다가 팔아도 별로 손색이 물론 없는 예. 감가상각이 되긴 되겠지만 물론 예. 헐값에 판다 이런 것은 아니다. 예. 그 명성이 10년은 이상은 간다 이런 뜻이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뭐 그 기계를 잘 황금성에 대한 문제를 신경 써야 돼요. 뭐 아시겠지만 오디오는 우리가 이렇게 오디오 하면서 이렇게 네. 에, 가십거리가 되는 것이 자꾸 바꿈질하는 것들도 하나의 큰 네. 팩터거든요. 바꿈질하려면 제가 갖고 있던 기계를 들고 나가서 네, 네. 값을 쳐 받아서 거기에 추가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신상품을 하나 사시면 그거는 안고 들어가야 돼요. 네네네. 팔리지도 않고 집은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진상품 사지 말아야 되고 네. 또 그리고 실제로 거품 있는 기회를 사지 말아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역시 또 제가 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주식은 문제가 상장이 폐지되지 않는 한 네. 안 팔린다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산 가격이 훨씬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아야만 되기 때문이지. 네. 동시효과.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네. 안 팔리는 게 문제거든요. 안 팔리거든요. 불황이 되면 부동산 네, 경기 안 좋으면 네. 오디오의 경우에는 분명히 이건 내가 새로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물건이 네, 있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살 돈도 있는데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건이 안 팔리면은 네. 이게 공간이 없어서 설치가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팔릴 수 있는 물건을 사야지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만 네. 사람의 마음은 그거는 그때가의 문제고 그렇죠, 일단, 지금은 이걸 하고 싶다 하니까 그렇지.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래도 네. 콩깍지가 씌운 뭐 그런 경우가 뭐 비일비재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나 평생 안 갖고 갈 거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한 사람들이 보통 100번씩은 하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기계 사놓고 거기다가 못으로 긁어요. 저희 윤종민 딱 써놓고 네. 이 기계는 안 내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빼빠로 지우느라고. 새기신 거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카메라에다 납땜인으로 새겼어요. 그래갖고 설값에 던졌죠. 아 카메라에도 관심이 많으셨었나 봐요. 비디오 카메라가 옛날에는 되게 좋았는데 예. 기계에는 물론 뭐 기계까지는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네. 비디오 카메라가 하도 그냥 자꾸 바꿈질을 많이 하니까 네. 납땜인대로 지직지직 지져놓고 네. 나중에 팔라고 내놨더니 네. 이거 뭐야? 안 팔리거나 똥값이 되거나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진상 물건도 네. 사실은 팁 하나를 말씀드리면 팔 수 있어요. 어떻게 파냐면 산집에 갖다 주면 돼요. 아 그럼 팔리나요? 오디오샵에 오디오샵을 아. 오디오샵을 잘 이용하시면 그런 문제는 없죠. 네, 개인 대 개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죠. 예. 네. 그래서 인터넷 판매가 잘 돼 있고 하지만 인터넷 판매의 문제점, 네. 뭐 용팔이의 문제점도 동시에 있겠지만 인터넷 판매의 문제점이 사후 관리가 안 되고 네. 진상 물건 안 되고 네. 제대로 된 물건이 아니고 대부분 내부가 잘못되어 있던 것들이 아, 많습니다. 용팔이는 뭔가요? 용산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을 이제 비하에서 하는. 전문 용어신가요? 아니요, 네. 이건 뭐 죄송한 아, 죄송한 비속어? 용어죠. 네. 근데 그분들도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용산에서 이제 자기 평생의 명예를 걸고 네. 자기 온 재산을 걸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네, 그 네. 하이엔드나 그 빈티지 오디오 샵 하는 분들은 네. 그렇게 그 모랄 해저드 한 분들은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잘 사귀고 잘 사귀면 네. 물건을 자기가 얼마에 팔았는지 아니까 예. 적당히 쳐서 그 가져가고 가지고 하는데 예. 그렇게 편하게 바꿀 줄 알았더니 문제는 또 뭐냐면 네. 그 가게를 벗어날 수가 없어. 아. 다른 집에서 좀 사고 싶은데 네. 이 집에는 없고 다른 집에 있는 기계를 사고 싶은데 기계가 없네. 아. 그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래서 이런 노하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중에 오디오 바꾸는 법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그 얘기를 아니, 정리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네. 덧붙이고 싶은데 오디오를 구매할 때는 당연히 첫 번째는 새 걸 사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 중고로 거래할 때 네. 인터넷 장터가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여러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예. 또 동호회 장터도 있고요. 예.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용산에 가게에 가서 거래를 하는 것도 네네. 사실 또 단골이 되면은 못 보는 단점도 있지만 네. 또 단골이기 때문에 또 편의를 봐주는 것도 있고 아. 좋은 어떤 마음 맞는 신뢰할 만한 이제 가게랑 좀 장기 거래하면 또 좋은 면도 있죠. 그렇게 이제 사람 간의 신뢰가 쌓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오디오샵을 찾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뭐 전문 오디오샵에서도 100% 믿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 발달돼서 네. 그 즉 샵 주인들의 그 개인적인 그 참 힘들어하는 얘기가 네. 못 해먹겠다 이거죠. 아. 자기보다 그렇죠. 자기 받아오는 가격보다 네. 더 싸게 거래가 되네. 인터넷에 인터넷 가격이 올라오는 예. 거죠. 물론 말뚝 가격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가격 갖고는 이제 옛날 그 좋은 시절은 끝났고 네네. 어차피 새 걸 사더라도 새 걸 사시는 게 제일 그 안심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네.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을 수 있는 데를 골라놓고 진행하면 되고요. 네. 여러분들 초심자들이 뭐 비싼 기계 살 리는 없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사고 싶은 기계가 있으면 네. 인터넷 서핑을 해서 인포메이션은 잔뜩 얻으세요. 네, 네. 그리고 조금 아는 척하면 그쪽에서도 네. 선수 왔다. 선수 대접을 해줍니다. 좀 아는 척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네. 잘못하면 또 다치어요. 맞아요. 이게 너무 전문적인 또 영역이다 보니까 특히나 여자들에게는 좀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까 웬만큼 아는 척 했다가는 금방 들통나거든요. 이거. 그래 우리 그 화장품 여자 화장품 좀 사러 갔다가 네. 아는 척 했다가 그냥 쪽박 채워 나와요. 아무튼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좀 자세하게 좋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좀 여자분들도 이렇게 오디오 매니아가 되는 그런 시대를 한번 열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사실은 그 제가 그 말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아까 비싼 오디오가 좋은 오디오인가 이제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럼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네. 이제 선호하신 선호도가 있겠지만은 이 정도면은 좀 그래도 믿을만하고 좋은 예. 소리인데 어떤 메이커가 좀 괜찮다 아.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네. 뭐 쉬운 얘기는 아닌데 예. 뭐 교수님도 뭐 어느 정도 선수층이니까 아니에요, 선수끼리 얘기해 봅시다. 저 아니에요. 저 관중할래요. 관중.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선호되는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네. 메이커들이 이제 뚜렷하게 있는데 요즘은 다 그 오디오 제조업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네. 이름만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들도 전부 다 이제 메이드인 저쪽 넓은 나라로 가서 중국 제로 브랜드만 남아있지 제품은 다 중국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어떤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개성보다는 평준화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양극화 현상 즉 하이엔드의 기계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아직 나오고 있고 중, 그 하이엔드 기계 중에서 좀 제일 비싸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싼 오디오다 그러면 아, 진짜 궁금해요. 예. 얼마짜리인가 얼마나 갖고 계세요? 네. 저는 얼마면 정말 비싸다. 아, 그냥 대단하다. 저는 어차피 못 살 테니까 그냥 네. 들여다보자 하는. 그 하이엔드에서 보통 비싸다 그러면 1억 10억이에요. 10억이에요. 10억. 10억이면 이제 뭐 스피커, 앰프, 스피커, 앰프, CDP 다 합쳐가지고 10억이요. 턴테이블까지 네. 갈까? 10억. 10억이요? 네, 정도 되고 빈티지로 가면 한 30억 정도 가야지. 30억이요? 네, 되는 거. 왜냐면 기계들이 많이 비싸요. 그 빈티지 오디오는 스피커 한 조에 뭐 15억씩 하니까 앰프가 2, 3억씩 하고 아니, 어떤 브랜드들이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웨스턴 일렉트릭이라고 1930년대에 나온 것들인데 네. 예, 그때 나온 기계들이 그 앰프는 한 1와트 미만인데 네. 예, 소리가 상당히 잘 울려 퍼져요. 직접 네. 들어보셨나요? 아 그럼요. 저기 저기 어디냐 저기 파주에 까마라테 가시면 황인용 씨 그 그 예, 예, 예. 가게에도 네. 웨스턴 일렉트릭을 쓰고 있어요. 그 빈티지 말고 이제 하이엔드 쪽에서는 또 비싼 게 어떤 브랜드? FM 어쿠스틱이 그래도 가장 비싸요. FM 어쿠스틱 또는 골드문트, 네. 네. 마크 레빈슨은 좀 한물 갔고 비싼 브랜드들이 이제 또 아 까먹었지만 10억 정도 되는 것이 네. 쉽게 넘어가는. 그래서 즉 마음에 드는 거는 FM 어쿠스틱 중이라는 FM 어쿠스틱스라는 건데 네. 스위스 건데요. 저도 잠깐 써봤지만. 기계들이 개성도 없고 뭐 국산 기계처럼 디자인도 별볼모 없는데 소리는 있는 데 없는 네. 없는 데 있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야, 화장빨 어떤 기계들이 화장빨이다 네. 아니면 생선회를 씹는 자연의 소리다 아.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시적인데요. 네. 그런데 이 FM 어쿠스틱은 네. 무존재의 존재감 무존재의 존재감이요. 예. 없는데 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식을 먹으면은 조미료 안 들어가고 뭐 자극적인 맛이 없어도 뭔가 네. 좀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한천 이. 오. 왜냐면 10억을 놓고 들으니까요. 네. 괜히 기분이 더 그래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비싼 오디오는 정말 비싼 값으로 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왜 비쌀까요? 예. 그 제조 과정을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제 한동안 그 현역에서 개발부였을 때 하이엔드를 만들어 봤는데 네. 부품 하나를 우리가 보통 부품 100개 개당 1,000원 그러면 100개면 10만 원 딱 네.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하이엔드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부품 100개 한 개 1,000원이다 네. 그러면 1,000원짜리를 100개씩 갖고 와 네. 개당 10만 원씩이죠. 그거를 100개 갖고 오면 1,000만 원이에요. 예. 그중에서 골라 그중에서 한 서너 개밖에 쓸 게 없어요. 그럼 서너 개 딱 쓰면 이제 부품값이 딱 그냥 그 일반 제품들은 10만 원인데 원가가 네네. 얘는 원가가 300만 원이야. 그렇네요. 그러면 1,000만 원 받아야죠. 그러니까 국내 오디오 업체라든지 일본 업체들이 와 하이엔드 기기가 1,000만 원이다 네. 1억이다 그러면 아유 도로보다 막 그렇게 욕하는데 알고 보면 같은 부품이야 네. 그 부품 중에 100개 중에 두 개만 쓰고 98개는 버려. 그러면 결국은 재료값이 되고 인건비, 인건비. 리서치비, 자기 어떤 캐리어 비용, 마케팅 비용, 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싸면 네 배, 비싸면 20배 받아요, 뭐 MC에. 그래야 그 그 파는 사람들이 페라리를 두 대씩 굴리고 요트도 두 대가 있어요. 잘 파는 사람들은. 그 주로 아니, 근데 그거 좀 궁금해요. 정말 윤 소장님이 이제 남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디오계 마이스트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었는데 윤 소장님께서는 가장 비싼 오디오 시스템 얼마까지 가보셨어요? 갖고 있는 거? 네. 한 2억 5천까지 갔었어요. 아, 네. 10억까지는 안 저는 10억은 솔직히 그냥 여쭤보니까 이제 10억짜리 오디오 듣는 사람이 네. 음악을 듣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아, 그렇다면 좀 더 기계. 소리를 듣는 네. 거죠, 그러면. 네, 그 재산에 대한 자기 소유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2억 5천까지 가보셨다고요? 뭐 네. 2억 5천이래요. 어려운 혹시 거 혹시 이거 이 방송 사모님 들으실까 봐 낮춰서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더 오픈해요, 다. 아, 예. 네. 어디까지? 아 근데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전에 화제됐던 건데 네. 그 골드문트 그 CDP였나요? DVDP였나요? 30g 모델에 예 그거하고 저 파이오니아 비교해가지고 사실 네. 똑같은데 껍데기 한쪽은 골드문트가 하는 파이오니아다. 아 실험을 한 거예요? 아니요 내부 구조는 똑같아요. 애들이 열어보니까 껍데기만 만들고 속은 알맹이 뜯어서 그대로 네네.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파이오니아는 30만원이고 네. 얘는 한 400만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10몇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골드문트라고 해서 믿고 샀는데 뜯어 보니까 아 누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그대로 옮겨 놓은 거 보니까 배선줄 하나까지 전부 다 그 그대로 보드를 싹 뜯어다가 내장만 갈아치웠어요. 그러니까 열 받아 갖고 걔네들이 이제 골드문트에다가 너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네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골드문트야 이거는. 골드문트라는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는 들어. 같은 설계고 같은 보드를 해야 되려도 골드문트 대금은 달라. 네네. 하고 뻔뻔하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죠.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보드를 그대로 옮겨 심은 거. 근데 이제 결국은 네. 골드문트라는 브랜드를 우리는 산 것이지 네. 소리를 산 게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그렇다 그러면 골드문트에서 PCB 떴으면 골드문트고 네. 그냥 그 다른 거 집어넣으면 골드문트가 아니냐 이거지. 네. 난 저는 그래서 그거는 뭐 사는 사람의 취향이고 당연히 알고 사기 때문에 네. 모르고 속았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브랜드에 대한 값어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뭐 브랜드에 뭐 특별히 뭐 관심이 이렇게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에는 그 하이엔드 오디오가 그 제작하는 과정에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네. 또 인건비도 고급 인력 쓰기 때문에 또 돈도 많이 줘야 되고 등등등 하기 때문에 또 비쌀 만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도 한편 하셨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이름값으로 그냥 좀 제 시각에서는 좀 터무니없이 매기는 경우도 있고 네. 섞여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건에 대한 절대적인 밸류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은 네. 내가 나랑 맞으면 선택하는 거죠 사실은. 네네. 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비싼 오디오가 좋은 오디오인가라고 할 때 아까 그 소장님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꼭 그렇지는 않다. 이제 자기 취향도 있고 주어진 공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좋은 그 소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예. 이걸 좀 이렇게 세워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네. 자기가 이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이제 모른다는 것이 어느 과제가 되고 숙제예요, 사실은. 네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이미 형성돼 있으면 다행이에요. 네. 나는 클래식을 옛날부터 들었다. 네. 나는 재즈를 들었다. 네. 나는 정말 가요가 좋다. 네. 그럼 좋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요를 들으면서 하이엔드에다가 가요 올려놓으면 저런 엑스 네. 무식한. 아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턴테이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턴테이블을 구입한 이유가 사실 이미자 씨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턴테이블로 들어보고 싶어서 그걸 샀다고 하니까 다들 뽕짝 들으려고 샀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비하적인 표현이죠? 네. 그런데 그러면 그런 하이엔드 오디오는 꼭 뭐 들어야 되는 음악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 하이엔드 오디오라는 것은 이제 네. 이것도 비하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까발려 오디오야. 까발려 오디오요? 홀가닥 뒤집어버려요. 네. 소스를 다 뒤집어버리기 때문에 네. 잘못 녹음되거나 예. 또는 엉성한 가창 실력이 있으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카스테레오로 잘 나던 뭐 무슨 그 신모모라는 네. 소프라노가 네. 하이엔드에 딱 올리면 네. 음정도 불안하고 프레트도 그런 느낌. 마치 느낌이야. HD 카메라로 찍었을 때 잡티가 다 드러나는 그렇지. 이런 같은 느낌. 역시 여자분 역시 센스 좋아요. 네네. 그런데 이 가요라는 것도 예. 잘 녹음된 것들, 네네. 기획이 잘 된 것들은 정말 좋은데 옛날에 그 돈 없어서 찍어내고 그냥 네네. 밀어붙이고 하는 심지어는 모노로 스테레오라고 써놓고 모노로 녹음한 것들도 네. 있고요. 또 적당히 그냥 이런 방에서 네. 애들 기타 쳐놓고 네. 카세트로 녹음해서 음반 만든 애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속도로 메들리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하이엔드로 들으면 네. 그 주변에서 들리는 잡음과 노이즈와 그런 것들을 참을 수가 없죠. 차라리 드러나지 그런 말아야 될 것까지 드러나게 되면서 네. 그런데 그리고 뽕짝이라고 비하하지만 가요 같은 거를 70년대에 통기타라든지 트윈폴리오 네. 트윈폴리오 판 중에는 왼쪽에서는 윤영주, 오른쪽에서는 송창식이라는 초기의 스테레오 버전도 있죠. 네네. 소리 좋던데요, 번 저거. 그래, 좋아하는데. 네. 근데 그거 가짜 스테레오죠, 이거. 그냥 초기의 스테레오는 다 그렇게 냈어요. 아, 원래 그래요? 비틀즈도 왼쪽에서 기타 치고 예, 드럼 치고 예, 따로 다녔어요. 예, 예. 그게 분리됐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초기의 작품이죠. 네네. 결국 스테레오라는 것은 입체 음향의 정의감이 중요한 것인데 분리시키는 것에 치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대로 된 녹음이라면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뽕짝 뭐 죄송합니다만 네. 가요반 중에 배인숙이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라는 걸 LP로 들으면 네. 정말 쿵쿵 때리면요 네. 다 넘어져요 다 쓰러져요 이승철이 네. 다 쓰러져요 양수경이 형이 네. 양수경 씨 죄송합니다 다 쓰러져 네. 좋은 음악이에요 근데 네. 안 좋은 걸 딱 들으면 네. 정말 짜증나죠 찌그러지고 째그러지고 이제 양수경 씨도 2집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네. 일본에서 녹음했어. 아. 3집은 안 좋아. 네. 찌그러지고 소리가 안 좋아요. 그런데 네. 1, 2, 3집 다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 3집은 이제 음악 음질이 안 좋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이엔드로 들으면 짜증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클래식을 들으면서 가요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네. 집에 그냥 가요만 듣고 맨날 그냥 그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 집에 비싼 기계 들어오면 네. 아유 저 무식한 사람 돈 받기 돈 갖고 돈질한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최근에 부탁을 받았는데 헤드폰으로만 좀 음악을 듣다가 이제 좀 제대로 좀 이사 갔거든요 이분이 25평짜리 아파트로 그래서 마누라한테 간신히 허락을 받아서 250만 원 정도로 네. 이제 소스 기기는 있으니까 엠파워 스피커를 저 장만하고 싶다.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어떤 뭐 추천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200에서 250만 원. 네. 아, 이분이 이제 주로 듣는 게 이제 클래식 대편성. 대편성. 예. 그래서 제가 딱 들었죠. 클래식인데 대편성. 그다음에 네. 취향은 자기는 늘어지는 거 싫다. 클리어한 게 좋다. 그래서 네. 돈이 많이 드시는 취향을. 네, 그렇네, 그렇죠? 나는 싸고 좋은 것을 사고 싶은데 그런 거 있냐 그럼 없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 새 제품에서는 힘들고요 요즘은 네, 중고로 사죠. 솔직히 제가 IMF 97년도 IMF 이후에 네. 오디오 제품들이 공이 하나 더 붙었어요. 300 하던 거 이제 3천이 되고 요즘 그 1,000만 원 들고 네. 뭐 요만한 북젤프 하나 사러 나가면 그냥 아직 그렇게 너 형편이 안 좋냐? 네. 그 1,000만 원 갖고 스피커. IMF 이후에 공이 하나 더 붙었다고요?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중산층이 몰락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어차피. 달러에 대한 것이 바뀌면서 네. 얘네들이 수입 가격이 이렇게 하고 그냥 저절로 올라갔어요. 달러가 800원에서 2,000원 되니까 2.5배 네.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600만 원 하던 게 1,500만 원이 올랐는데 1,500만 원 받으면 누가 사겠어요? 안 사니까 모델명을 네. 바꿨어요. 모델명을 바꾸면서 1,200만 원으로 해. 옛날보다 기계는 더 후지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엎어진 1,200만 원이 먹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슬슬 올라가서 네. 옛날에 5,600만 원 하던 게 지금 5,000만 원으로 올라가 버린 거죠. 공연하고도 하고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스피커 옛날에 300만 원이면 그럴듯한 걸 들으면서 대편성 뭐 클래식 충분히 듣는데 네. 300만 원 들고 스피커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 집 주인이 네. 요거 하나 들어보지. 양손에 IMF 들고 전에 그분이 사셨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IMF 전에는 보단 지금 우리가 소득이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 네. 또 근데 어떻게 중고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래 여기서 중고 같은 거 사실 때는 그 임팩트한 소리를 들으시고 하려 그러면 임팩트한 소리라는 것이 우리 청감상의 문제인데, 그럼 스피커가 뭐 임팩트하고 아니면 임팩트하고 청감상 SN이 좋고 나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자기 취향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들을 중고 그 250만 원이면 스피커를 150만 원, 앰프를 100만 원 정도로 나눠서 중고를 사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진공관 그러면 아직은 TR이니까 국산 제품 중에 그 뭐 에프릴 뮤직 같은 거 거기서 나오는 그 인티 앰프들이 중고 780이면 좋은 걸 사요. 아, 예. 그리고 스피커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사이면 아, 그러니까 합쳐서 250이니까 스피커는 한 150 정도? 그 뭐 그 정도면 어떤 아, 케이블 사야 되네요. 좀. 예. 아, 저는 250만 원에서 케이블은 2,000원어치 사면 됩니다. 아, 예. 그 케이블에다가 돈 투자하면 저는 그 시스템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가령 예. 케이블이 정말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예. 다 낼 걸 다 내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그냥 향신료야. 얘가 영양분을 보충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양분 없는데 네. 그거 킨다 그래서 영양분이나 비타민이 막 들어오고 막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뭐 200만 원짜리가 나쁜 시스템은 아닌데 그 시스템에 맞춰서 케이블은 뭐 10% 저는 네. 그렇게 안 보고 네. 0.1%면 충분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추천하신 게 이 분의 경우에는 앰프는 한 7, 80만 정도는 네. 중고 에이프릴 뮤직에서 나온 예를 들어서 이거 특정 브랜드라서 죄송하지만 아니, 특정 브랜드 우리 자꾸 말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이 들으시는 분한테 그렇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뭐 저 에이프릴 뮤직 얘기만 들었고 저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고 뭐 네. 관계도 없기 때문에요. 스피커는 어떨까요? 스피커는 그 임팩트한 게 다이노디오 다이노디오 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이노디오는 1.3 MK2 정도 괜찮나요? 그치, 그럼 가격에 중고 가격에 시세에 맞춰서 130만 원 정도 하는데 중고 가가 그러면 뭐 그것도 좀 돈 그것도 남네요. 그건 저한테 수사하면 되죠. 남는 거 가지고 아, 그거 좋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 금액에 맞게끔 예. 중고를 골라가시면 되는데 이제 앰프는 저도 이제 국내 메이커 있었지만 CDP하고 앰프는 뭐 국제적 수준에까지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아, 국산이요? 근데 이제 스피커는 좀 약하고 네, 네. 프리앰프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프리앰프가 약한 이유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소리를 좌지우지하는 부품을 선정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정량 분석으로 모든 걸 하게 되니까 프리앰프에 한 5만 원만 들이면 프리앰프 나오는데 다른 애들은 뿌리앰프가 더 비싸요, 파워앰프다. 근데 우리는 뿌리앰프가 파워앰프의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정량 분석을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뿌리앰프나 파워앰프 분리형은 조금 약하고 인티앰프 같은 것들은 아주 잘 만들죠. 네.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앰프는 우리가 아마도 흔하게 접하실 앰프가 흔히 인티앰프라고 하는 이렇게 앰프 여러 기능이 한 기계에 모아져 있는 네. 그런 앰프가 있고요. 또 인티란 말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종합 앰프란 말 쓰시기도 하는데 어쨌건 그렇고요. 근데 그 앰프의 기능이 두 개로 나눠져서 원래 앰프가 앰플리파이어 준말이니까 그 출력을 증폭시키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 기능을 하는 것을 파워 앰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증폭부로 가기 전 단계에서 왜 보면은 여러 가지 소스를 실렉트하는 기능도 있고 뭐 CD 뭐 그 라디오 뭐 또는 경우에 따라서 턴테이블 그 플러스 거기에다 더해서 그 증폭을 하기 전에 약간 좀 더 소리를 좀 어떻게 해주는 기능인가요? 이게 증폭을 좀 해주나요? 프리앰프도? 그럼요. 전압 증폭이죠. 예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프리앰프와 파워앰프 두 가지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합쳐서 하나에 모아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계들이 잠시만요. 여기 걸려가지고 그래 우리 음악회 1학장 네. 2학장 잠깐 쉬면 얼마나 많은 네. 사람이 기침을 하는지 나중에 언급가 뭐예요? 언급 뭘 언급? 그런데 말씀하셔가지고 생유 저한테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네. 스피커 크기 큰 스피커 작은 네. 스피커 얘기하고 그냥 예. 공간 얘기하고 그냥 네. 예. 제가 추고 가시면 네. 대표님 바로 그냥 얘기하시면 네. 네. 스피커를 이제 구하다 보면 네. 자기 취향에 맞는 것도 있지만 또 외관도 있고 뭐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겉멋도 네. 있고 멋도 있어. 그러다 보면 스피커들이 큰 게 있고 어떤 건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큰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냐 작은 스피커가 나쁜 스피커냐 그것도 이제 사실은 얘기가 네, 안 되는 네. 것이죠. 그러면 작은 스피커로 우리가 그 음악회를 갈 때 네. 실내악 그 첼로 독주회를 하는데 옛날에 제가 보면 이제 피에르 푸르니가 그때 국내에 왔어요. 아 왔었어요? 70년대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오셨는데 세종문화회관 4천명석에 앉아서 연주를 하죠. 네. 조금 그랬어요. 말도 안 되네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첼로 독주였네요.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렇죠. 독주. 그 다음에는 첫째도 아니었는데 그 다음 날은 이제 협주곡을 했죠. 네.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진 여담인데 그때 시향이었는데 네. 시향 연습 부족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프로니 아저씨가 채 그 보잉 하늘로 지혜를 직접 했어요. 아. 틀린다고 자꾸 연주의 중간에 그때 뭐 웃지 뭐 왜냐면 그때 시향이 네. 이거 하는데 보잉이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네. 그 당시 77년도니까 네. 조금 그랬어요. 그래 그런 근데 이제 두보르약 첼로 협주곡을 하는데 그 노인네가 지휘를 하고 막 하면서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방 실내악을 하면서 네. 큰 룸을 쓴다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네. 그 음향 조건이나 방의 크기, 스피커의 네. 크기 같은 게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일반적인 획일적인 것으로 밀어붙이죠. 그냥 우리가 알텍 A5가 좋다. 그러면 알텍 A5, 알텍 A5. 그것이 사실은 그 미국에서 50년대, 60년대 극장에서 쓰던 그 두 개만 갖다 놓으면 극장 한 500명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였는데 네. 그거를 아까 우리 남 교수님이 뭐 얘기했듯이 좁은 방에서 네. 비켜가면서 눈 바로 앞에다가 알텍 A5를 놓고 들으면요 네. 귀가 터져요. 그러니까 귀가 그 터지고 그다음에 아래층에 올라와서 쫓겨나고 스피커의 크기하고 공간의 크기가 이렇게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피커일 경우에는 큰 공간 이렇게 되는 건가요? 라기보다는 네. 큰 스피커라 하더라도 네. 큰 스피커가 나오게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큰 스피커는 앵클로저 통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스피커도 직경이 크죠. 네. 직경이 크다는 얘기는 저음을 잘 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음을 네. 잘 낼 수 있고 또 옛날 스피커들이 큰 이유는 그 통을 울림을 이용해서 소리를 크게 내자. 네네. 그걸 하기 위해서 커졌어요. 네네. 그것이 이제 요즘 들어와서는 이제 출력에 대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네. 출력은 마음대로 크게 작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통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고 내가 선정해서 듣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첼로 곡을 많이 듣는데 네. 그거를 조그만 스피커로 들으면 첼로의 깊은 맛은 없고 또 바이올린 같은 거 소품을 들고 슬레악 같은 걸 듣는데 네. 그 거대한 스피커를 놓고 들으면 그 들려오는 거는 그 구두발 소리 같은 게 들려요. 이렇게 쿵쿵거리는 소리들이 오히려 들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소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스피커들이 놓여 있는 공간과 네. 청취자의 어떤 그 관계가 서로 네. 딱 맞아 떨어질 때 좋은 그 음향이 나타나고 네. 아까도 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음향을 하는 공간이 네. 그 시스템의 역할의 50%를 차지하고 네. 그렇다 그러면 예를 우리가 아까 10억짜리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네. 10억짜리를 들여오려면 그 음향이 10억 정도 투자했다면 네. 아주 이상적이겠죠. 저기 이제 거기서 그럼 딱 집어가지고 네. 공간이 50%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기하고 그 공간 사이의 그 비례가 네. 50대 50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디가 50이 어디가 40군가 이렇게 딱 하면 뭐가 더, 네. 더 중요할까요? 공간과 역시 기계. 역시 네. 교수님 다우신. 그렇죠. 아까도 정리를 해주실 때 보니까 공부 네. 잘한 것 같아.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그 49대 51이라는 얘기는 많이 듣는 게 이제 주식할 때 듣고 또 교통사고 처리의 반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를 네. 들었는데 이 오디오에서 음향과 기계에서의 얘기는 좀 조금 이상하네요. 경우가 따라 다른가요? 그럼요. 어떤 경우에는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고 어떤 경우에는 기계가 그래도 네. 좋으니까 더 소리 잘 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주거 환경이 아파트인데 네. 아파트의 문제가 층간 소음이 가장 네,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크게 트는 법이 뭐 어떤 팁도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크게 틀면 힘드니까 그런 상태에서 기계를 무조건 들여올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 그런 상태에서 음향 공간을 따지기가 매우 힘들어요. 네. 그러면 그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음향 공간이 나쁘니까 나쁜 상태로 그렇게 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 음향 공간이 50%이기 때문에 기계로 그 50%를 커버해 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이 약간 역설적인 표현인데 네. 또 기계가 만약에 자그마쿠 그 뭐다 그러면 공간이 이걸 또 커버해야 되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요. 가령 일례로 제가 이제 그 한창 30대 초반에 그 집사람의 그 무한한 배려를 받고 네. 안방을 차지했어요. 안방에다가 스폰지를 붙이고 다 방음지설하고 네. 안방을 내 오디오 룸으로 썼죠. 거기서 듣는 소리는 달라요 소리가. 근데 이제 라이브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듣는 음악도 편중돼 있어. 아, 어떤 음악 주로 들으셨어요? 그때요. 그때는 이제 울리지 않는 음악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대편성의 곡을 들으면서 네. 분석적인 소리들이 잘 나는 소리. 아. 즉 울리게 되면 분석적인 게 흐트러지거든. 네네. 중첩이 돼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와서 들으면 네. 형네 집에서 듣는 소리는 다르네. 나도 네. 이런 소리가 듣고 싶어. 아. 근데 저는 한 1년 들으니까 질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약간 울리는 소리도 듣고 싶은 거지.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이 이제 그 안방에다가 스펀지하고 그쪽 흡음제를 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소리를 흡수하게 되니까 보통 왜 이사하면서 느끼셨을 텐데 가구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네. 이게 잘 울려서 대화만 살짝 네. 하는데도 막 동굴에 매알 치듯이 그렇죠.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안방 같은 공간에서. 옮기시면서 시스템을 거기에 이제 소리 흡수가 되도록 네. 여러 가지 장치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소리 개선보다는 윗집에 대한 배려를 했는데 뭐 부수적으로 당연히 이제 공간에 대한 것도 네. 상당히 카펫 깔고 카펫을 두툼한 걸 깔고 스펀지를 천장 다 치고 하니까요. 솔직히 내가 저쪽을 보고 얘기하면 네. 못 들어요. 아~ 안 들려. 반사가 없으니까. 네네. 아~ 뭐 아니 그러면 요즘 이제 오디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도 층간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정말 속 시원하게 음악을 듣기가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막 나름대로는 거실에 이제 오디오 장치를 막 이렇게 해놨는데 볼륨 되게 작게 하고 듣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런 기계 사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뭐 리스닝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흡음 장치를 좀 해놓으면 그래도 층간소음을 염려 안 하면서 어느 정도 감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팁 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을 네. 저에게 맞게 끌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게 돈으로 바르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아, 뭐 조금 머리를 돌리자 이거지. 그래서 네. 이제 소리는 매스킹 이펙트라는 현상이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옆집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 조용히 들으면 부부싸움이 들리지만 제가 아, 뭐 음악을 잠깐 틀어놓으면 네. 다 매스킹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매스킹이라는 것이 다른 소리를 묻어버리기 때문에 네.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아. 내가 트는 소리가 네.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그냥 쿵쿵 들리는 게 아니라 쿵쾅쿵쾅 하면서 상당히 자세히 들으면 신경이 거슬리는 소리예요 사실은. 네, 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듣다가 클래식이나 실내악 정도는 봐주는데 네. 조금 심하다 싶으면 연락이 오면 신경 노이로제 그래서 못 듣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 네. 첫째, 드라마가 위생 같은 드라마가 히트칠 때 그 네. 시간을 최대로 활용해라. 테레비는 포기하고. 의외의 솔루션인데요. 네. 그래서 그때는 노래방을 때려도 네. 아무도 몰라요. 아. 집중하고 그런 있거든요. 드라마가 계속 나와줘야 될 텐데요. 예. 두 번째, 네. 계속 나와요. 한여도 좋았어요. 아, 네. 두 번째는 이 소리가 네. 주로 벽을 타고 우리가 바닥을 타고 울리는 건지 알겠지만 실제로는 네. 벽을 타고 울어요. 아. 바닥은 모든 짐들이 있고 잘 안 울어요 사실은. 아. 뛸 때 애들이 콩콩거리는 네, 소리들이지 네. 음악 소리는 바닥보다는 벽의 옹벽을 아~ 타고 옹벽이 울면 그것이 작용 반작용으로 아랫집 윗집에서 울어버려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기계를 놓을 때 옹벽을 피해라. 어디를 아~ 가장 좋냐면 베란다 놓을 때 옹벽을 피해라. 아, 예. 베란다 확장 공사가 돼 있다면 거기가 네. 제일 좋아요. 뒷벽은 아~ 유리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울질 않죠. 네. 그리고 바닥은 그 보수 공사를 했기 때문에 끊어진 아. 구조이기 때문에 아. 전체적으로 울어봤자 베란다 밑으로만 울리네요. 그래서 그때 놓으면 웬만한 소리는 네. 많이 잡아줘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꿀팁일 것 같은데요. 네. 아이고, 네, 이거 세 너무, 번째는요. 너무 쉽게 세 번째는 너무 쉽게 얘기했네. 네. 세 번째는 당연한 건데 가급적이면 통울림이 적은 스피커를 택해라. 아. 즉 우리 모든 스피 그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네네. 통의 공진음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자재 네네. 나무도 건축자재 얘네도 건축자재니까 걔들끼리 잘 맞아요. 그래서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야야 하는 것보다는 네네. 이 통을 통해서 통의 울림이 위와 아래로 연결되거든요. 바닥도 그렇고. 그래서 네. 통울림이 적은 스피커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윌슨 오디오의 네. 샤샤라든지 네. B&W 스피커라든지 또는 뭐 그 컴팩트한 스피커들 중에 네. 다이노 오디오 같은 것들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와 반대로 되는 것들은 탄노이라든지 네. 로저스 이런 것도 그렇죠. 로저스도 좋아요. 안 울지. 안 울리나요? 예, 로저스 컴팩트 옛날 거는 울리고 예, PMC 레전 울리고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하여튼 네. 그래서 통 울림이 많은 것들은 네. SPL이 좋고 효율이 좋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윗집 아랫집 다 연락해 준다. 그래서 네, 네. 제가 실제로 그 경험을 해본 것이 그때 네. 30대 초반이었죠. 제가 그때 빈 탄노이 스피커를 갖다 놓고 흐뭇해갖고 네. 너무너무 흐뭇해요. 근데 딱 음악을 들면요. 네.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음악 좀 조그맣게 들어달라. 네. 왜? 그랬더니 좀 전에 오늘 반상회 갔었는데 반상회에서 어느 집인지 무식하게 새벽부터 밤중까지 음악을 듣는다. 아. 근데 집이 8집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네, 네, 네. 어느 집인지 걸리면 가만 안 두겠다. 아. 사모님이 아주 뜨끔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 하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옆집 아줌마가 괜찮지 몰라 어딘지 아냐 몰라 네. 우리 여덟집 아니야 그러면서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탄노이는 날려버리고 네. BMW 801을 딱 들어왔는데 그런 얘기 싹 없어졌어요. 그건 제가 실제로 네. 경험해본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제가 그 드라마 얘기는 네. 그 옛날에 왕의 눈물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동근 씨. 네네네. 네. 그때 그 왕의 여름에 눈물인가요? 용의 눈물? 용의 눈물. 네. 아, 저 왜 그거 알고 있죠? 그렇네, 이상하네. 아, 저는 몰라요. 무슨 얘기죠? 왜 모를까? 몰랐어요. 저 처음 듣는 네. 얘기인데. 그때 제가 그 아파트를 그때 퇴근해서 딱 내려서 가는데 갑자기 온 아파트에서 네. 유동근 씨죠? 네. 뭐야? 그러는데 쩌렁쩌렁 내 아파트가 모든 네. 사람이 다 그걸 듣고 있는 거야.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순간적으로 그렇다. 지금이다. 응. 이때 올라가서 틀자. 오케이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아주 성공. 예. 그다음에 이제 이사 가면서 꼭 아파트 확장해서 성공. 아. 그래서 웬만큼에서는 제가 성공을 많이 했죠. 네. 음악 감상 시간은 이제 그 시청률을 기준으로 좀 이렇게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누가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어쩌고저쩌고 안 되는데 아니에요. 그건 꼭 해야 돼요. 아, 지금도 아파트에 사시죠? 네. 네.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시죠? 아, 지금은 참 제가 인사를 갔는데 네. 참 행운이었는지 네. 예, 이사를 가서 이제 저희가 맨 위층이었어요. 아, 네. 맨 위층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아래층이 저희에게는 상당히 큰 그 버틀넥이 되죠. 네. 예, 그 양반들하고 이제 만나면 인사를 하려고 노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네. 만났어요. 네, 네. 그래서 20층을 누르니까 19층을 누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네. 그래 하는데 네. 오케이 바리.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다. 왜? 네. 굿이다. 80대 초반 노부부가 사세요. 네. 80대 초반 노부부들은 제가 듣는 음악 정도는 네. 들리질 않으세요. 아. 그래서 노래방이고 네. 음악이고 마구 듣고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여기서 이런 건데 네. 이분도 약간 반대의 경우로 네. 소리를 크게 높여가지고 음악을 듣는데 혹시 내심 불안한 거죠 약간 네, 네, 밑에 층이 네. 어떻게 생각할까 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밑에 층이 할아버지 사시는데 네. 저희 젊은 양반 이미자는 안 듣나? 왜 클래식만 들어 이 양반 아. 이미자 좀 들려줘. 귀가 정말 밝으신 분이셨던 거예요? 엄청 이렇게 틀었던 거죠. 이건 좀 심했나 보죠. 아, 아니 정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층간 소음을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또 오디오 매니아 분들도 아 제일 커요. 네. 그래서 오디오 매니아들의 꿈이 반지하의 반지하. 반지하에 가서 살자. 네네. 그래 살아라. 10억짜리 하이엔드 오디오를 구비하고 반지하로 가시나요? 반지하 그 지하실 하나 지은 단독주택에 아, 가고 싶다는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거죠. 개도 기르고 네네. 저는 이제 아마추어 무선을 네. 때는 거기다 안테나도 세우고 아, 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네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나눈 것 같은데요. 오디오에 관해서 저도 이제 조금 어디 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는 아직 아닌가요?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그 다시 그 네오 클래식, 그래서 LP들이 많이 그 관심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맞습니다. 김광석 씨라든지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또 LP로 다시 만나게 되고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한 5년, 6년 전인가 김광석 4집을 1, 2, 3, 4집을 당시도 싸게 산 거죠. 당시 시도로 10만 원 주고 샀는데 요즘 장터에서 그 LP 김광석 사진비 한 장에 40만 원, 50만 원씩 하는 거 더 되나? 저녁 삽시다. 네네. 제가 최근 10년 사이 한 재테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재테크가 김광석 사진이었던 저는 고이재하 씨의 앨범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두 배 올랐지만 원래 쌌기 때문에 한 지금 15,000원 하지 않을까요? 직급만 올랐어. 그렇네요. 아, 네. 아니 다음번에 또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정말로 제가 턴테이블을 아까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LP 아날로그 음악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다음번에는 저도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네. 이 방송이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뵙는 방송이라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닌가요? 예, 2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이제 오디오에 관한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요. 제목이 지금 금요일의 오디오빠거든요. 금요일마다 들려드리는 건가요? 예, 금요일을 지향하지만 되는 대로 해야죠. 네. 불금 좋죠? 네. 아, 금요일이라는 건 이제 여유 있는 시간, 뭔가 음악을 듣기 아름다운 시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지금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오디오 오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